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핵잠수함들이 우리 해역 주변에서 돌아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들이 지난해부터 조선동해의 우리나라 주변 국제해역에서 우리 전략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보도들은 미 군부가 이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소미냉전 시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전략 잠수함들의 대결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전략 잠수함들을 추적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예민한 해역들에 핵 잠수함들을 들이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지역 내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을 쥐기 위한 흉심의 발로이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하여 언론들은 벌써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이 핵 잠수함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과 모력 증강 책동으로 항시적인 핵전쟁 위험이 떠돌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넓지 않은 해역에서 핵 보유국들의 전략 잠수함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그러하여 산생되는 파국적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